우리 보잘것없지만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너는 앞면, 나는 뒷면. 한 면이라도 없었으면 버려지는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마주볼 수 없어도 항상 같이 하는, 확인할 수는 없어도 영원히 함께하는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언니와 자취하는 전계윤 씨가 요즘에 부쩍 외로움을 타는 언니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적어주신 시였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54동의 추화영 씨. 갑자기 별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할머니와 평상에 누워 바라보던 별들, 이젠 그 별들을 아득한 기억의 저편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글쎄요. 잃게 될까요? 아니면 얻게 될까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 두 분의 사연으로 문을 엽니다. 첫 곡,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Happy Talk. 오늘은 블러딘늘 롱제가 부릅니다. 올라가지 않는 높은 음까지 애써가면서 부르는 꼬마, 그 뒤에 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무척이나 다정스럽게 느껴지죠.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해피 토크, 글로디니 롱제였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북 선산군 고화면 원호 2동의 최윤정 씨. 영화 사랑은 음반 위에 The Cutting Edge에 나오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그 노래가 저희한테 없거든요. 대신에 이 곡 어떨까요? 브라이언 아담스가 작곡을 하고 조 카커가 노래한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던 테마곡입니다. Feels Like Forever. 조 카커가 노래한 Feels Like Forever, 영화 사랑은 음반 위에 맨 마지막 점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FM 영화음악의 문을 열고 싶으신 분은요, 사연을 적으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다시 운경 세제는 웬고캔가 고부야 고부고부가 눈물이 난다 술이 따라 축축이 쌓인 하늘 불어나 보세 산천 한가란 잔별을 두고 많고 이내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가버렸네 정들어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을 물어보자 우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아버님 붓가락에 흥글을 실어 말고만 소리길을 따라 갈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승예야 덕예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서산에 해는 쉬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만경청하에 둥둥둥둥네 아리아리라 노르겨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 영화 사편제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카메라를 앞에 그냥 세워둬서 열어놓고 저 멀리 황토길에 유봉, 송화, 동호가 흥에 겨워서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그 5분이나 되는 익스트림 롱쇼트의 그 장면. 유봉 김명곤, 송화 오정혜의 노래였고요. 동호 김규칠의 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휘휘거리는 바람 소리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 화면 한쪽에서 피어오르던 그 흙먼지도 아마 눈에 선하시겠네요. 대구 남구 대명호동의 박원덕 씨, 대구의 서영무 씨 잘 들으셨죠? 자, 이번 주부터는 새 영화 소개 시간이 하루 늦추어져서 바로 오늘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82년도 영화 블레이드 러너, 비디오 제목 서기 2019년은 국내 영화 팬들에게도 아주 이미 잘 알려진 제목이죠. 영화가 제작된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소위 삐짜라는 해적판 비디오가 많이 나돌랐었고요. 한참 후에는 서기 2019년이라는 제목으로 정품이 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품 역시 국제 브로커가 몰래 만든 해적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화질이나 자막 처리가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또 내용도 많이 잘려나간 것 같았고요. 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얘기 왜 새삼스레 하냐면요. 이 영화가 작년 말 디렉터스 커트라는 명예를 안고 새로 개봉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이 재편집판이 개봉됐었죠. 디렉터스 컷, 이것은요. 영화가 완성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감독이 직접 그 작품을 재구성, 재편집해서 새 작품을 만들 때 붙여지는 용어죠. 최근에 와일드 번치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런 영화들이 모두 디렉터스 컷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유명하고 좋은 작품들에 한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디렉터스 컷의 명예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감독의 자존심도 달려있으니까요. 자,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반겔리스의 음악이죠.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울산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산성비가 쏟아지고 우뚝 솟은 철탑에서는 불꽃이 뿜어올라가는 황량한 미래도시.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지구를 떠나 다른 혹성으로 이민가라고 외치고 있고 건물들은 빈 채로 널려있습니다. 주인공 데카드는 블레이드 러너라고 불리우는 특수 경찰입니다. 복제인간인 리플리칸트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게 그의 임무죠. 데카드는 어느 날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타이렐 회사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완벽한 미모의 여비서 레이첼을 만나죠.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만요. 레이첼 역시 복제인간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처음 만들었던 80년대 초반에는 경쾌하고 환상적인 SF 영화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뭐 이 어두운 미래 영화를 제작자가 그냥 둘리 만무하죠. 복잡한 스토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나레이션을 집어넣고 라스트 신도 데카드와 레이첼의 해피엔딩으로 끝내라고 감독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작자의 압력, 감독이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 개봉 날짜에까지 쫓겨서 이 제작자가 주장한 해피엔딩 장면을 촬영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샤이닝을 촬영할 때 찍어뒀던 겨울 눈 장면 필름을 사가지고 그것과 주인공들의 연기를 합성 편집해서 이 마지막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난리를 쳤던 마지막 장면이지만 새로 만든 최종 편집판에는 결국 바뀐다고 하죠. 감독의 고집이 10년 만에 이긴 셈입니다. 또 데카드의 나레이션도 다 빠지고 레이첼과 사랑에 빠진 데카드가 자신의 본질마저도 의심하는 고뇌 부분, 이 부분이 더 확대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모두 스타가 됐지만 제작 당시만 해도 신인이었던 해리슨 포드, 숀 영, 데를 한나, 또 루커 하우어 등이 아주 젊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것을 보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한 곡 더 듣죠. 삽입곡 One More Kiss Dear, 존 발러입니다. such pleasure. 존 발러의 One More Kiss Dear,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코미디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하면 매드맥스, 이스트윅의 악녀들 같은 컬트 무비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소품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스펀뱅크, 원제는 Frozen Assets입니다. 글쎄요, 정자은행이라는 이 노골적인 제목보다는요, 얼려놓은 자산이라는 원제가 조금 더 함축적인 것 같네요. 이야기는 TGC 기업의 말단 사원 자크 셰퍼드에게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사장은 자크에게 적자 상태에 있는 반개 회사, 호바트 은행을 흑자로 만들어주면 부사장으로 앉히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평범한 은행을 예상하면서 자크가 찾아간 이 호바트 은행이란 곳은 바로 정자은행이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됐건 이윤 추구에 급급한 자크와 그간 정자은행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인공수정 전문의 그레이스 박사. 이 두 사람은 첫날부터 사사건건 모든 일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속에 러브스토리가 없으면 영화가 재미없겠죠. 예쁘고 깨끗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정자은행이라는 특수한 소재랑 두 남녀의 코믹한 러브스토리가 어우러진 영화 스펀뱅크. 음악 들어볼까요? 자, 아마도 이 프로즌 애셋을 하나하나 세는 노래인가 봐요. The Sperm Count So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Cause a tight crotch has no chance. So you better shape up, and sacrifice all that is dear. It's tough, but oh, so perfectly clear. Oh, so clear. If you're to be dad of the year. 아니, 이거 귀에 익은 음악이잖아 하신 분들 많으시죠? Saint Go Marching In, 성자들의 행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곡을 개사한 것입니다. The Sperm Count So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내 나이 19살, 그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타자기와 뭉크 화집, 카세트 라디오에 연결해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이었다. 장정일의 소설 아담이 눈뜰 때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거창한 꿈과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대중문화와 소비사회의 감수성에 점점 더 빠져가는 젊은이들. 그들의 단순한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죠. 세기말적 상상력과 소설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다. 이런 호평을 받은 소설 아담이 눈뜰 때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서울 무지개, 사의 찬미 등을 연출했던 중경감독 김호선의 작품인데요. 주연을 맡은 최재성의 과감한 연기가 화제에 올랐었죠. 소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즐기는 그 젊은이들, 그들을 통해서 현대인의 고독을 그리고 있다면요. 영화는요. 주인공 아담이 방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찾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아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는데요. 메인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아담이 눈뜰 때 메인 테마 신병화의 음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프로를 조금씩 손질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토요일마다 이제는 영화 속의 명장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고요. 매주 이 시간에는 새 영화와 또 좋은 새 비디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들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해서 엽서에 질문을 세 가지씩,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분 성함과 질문을 세 가지씩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 중에서 뽑아서 그분들을 모십니다. 자,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정세현 학생 지금 듣고 계세요. 레셀폰 2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랜드 크로퍼드입니다. 레스 웨폰 2 중에서 랜디 크로포드의 Knocking on Heaven's Door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비디오를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두 명의 남자나 두 명의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버디 무비가 아주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자의 선택, Living Normal 역시 두 여성이 주인공인 버디 무비입니다. 어릴 적부터 끝없이 이사를 다녔던 마리안느는 어른이 돼서도 정착을 못합니다. 재혼에도 실패하고 어느 날 무작정 집을 나오죠. 하지만 낙천적이고 순한 성격의 여인입니다. 한편 술집 웨이트레스 출신의 달리는 삶은 내 편이 아니고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거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 마리안느와 달리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여행길에 오르죠. 목적지는 달리가 유산으로 받은 땅, 그 땅이 있는 알래스카입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난 마리안느와 달리. 이 두 사람은 여행 도중에 뜻하지 않는 사고도 겪고 사랑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로에게는 우정과 갈등도 깊어가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아주 정말 그림에나 나올 것 같은 예쁜 집이 나와요. 마침내 정착한 마리안느와 달리의 보금자리. 이 집은 우리가 어릴 적에 맨날 그림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숲속의 그림 같은 집. 바로 그 집을 연상케 합니다. 연기가 뽀록뽀록 피어오르고 자갈밭에 예쁜 꽃에 앞에는 시냇물도 흐르고요. 자, 여행이 주는 해방감과 함께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두 여인의 인생 행로. 이 영화가 주는 감동 여러분이 보고 직접 느끼시죠. CIC에서 출시된 여자의 선택, Living Normal에 삽입된 Heaven 듣겠습니다. 크리스 리의 노래입니다. Just as long as I can. 맥 틸리, 크리스텐 라티가 주연한 영화 여자의 선택 중에서 헤븐, 크리스 리였습니다. 대학생은 아니고요. 학교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냉전 상태죠. 엄마는 어느 누가 적성에 맞아서 공부하겠냐지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광주에서 손연진 씨. 참 용감한 분이세요. 요즘에 참 진짜 사람들이 무슨 적성이니 자기 소질이니 따르지 않고 되는 대로 아무데나 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용감한 생각이 과용이 되지 않으려면 그 뒤는 이제 또 손연진 씨가 알아서 하시겠죠. 서울 은평구 응암일동의 최은실 학생, 응암동 고합선이라고 하신 분이죠. 그 고합선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접근 금지란 뜻인가요? 그래도 FM 영화음악은 다가갈 수 있겠죠. 자, 서울 중랑구 면목6동의 이아림씨,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 1동의 김현옥 학생, 광주 서구 송화동의 박지선 학생, 대전 중구 태평동의 리라고 하신 분, 이분들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Saturday Night Fever 중에서 How Deep Is Your Love, 비지스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When you rise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are. Breaking us down.